알라릭 백작의 부인. 오늘은 순수한 사랑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때는 아름다운 여름 아침이었어요. 알라릭 백작은 자신의 말을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러다 광활한 평야를 지나가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기요, 혹시 다치셨나요? 말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다치진 않았어요. 해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네, 정말이지 그렇네요. 그럼요. 하지만 하늘에 떠있는 해는 알라릭 백작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우연히 마주친 여인이 눈부시게 아름다웠거든요. 그녀의 새하얀 피부와 반짝이는 눈동자에 그만 넋을 놓고 말았죠. 첫눈에 그 여인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부인, 길을 잃으셨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도 잘 몰라요. 본인 이름을 모르신다고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일어나 보니까 저는 이곳에 누워있었고 눈앞엔 저 아름다운 해가 떠있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알라릭 백작은 그녀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름 모를 여인을 이 평야에 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가씨, 그렇다면 저와 함께 왕궁으로 가실래요? 그곳에선 안전하실 거예요. 성에 계시는 동안 아가씨의 가족들을 찾아보도록 하죠.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럼 같이 가도록 해요. 그녀의 대답을 들은 백작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백작을 바라보는 여인의 눈동자는 어딘가 공허했거든요. 마치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요. 겁이 나서 그러는 걸까? 내가 지켜줘야겠어. 그들은 함께 성으로 갔어요. 알라릭 백작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여인을 극진히 보살피라 명령했죠. 머지않아 그는 여인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고마워요. 캐서린은 행복했지만 뭔가 부족한 듯 보였어요. 그녀는 항상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 했죠. 아마도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내가 더 신경 써야겠어.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났지만 캐서린의 가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주변 왕국에서조차 그녀를 아는 이가 없었죠. 백작은 간절히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공허한 눈동자를 견딜 수가 없었죠.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그 눈빛을요. 알라릭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청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청혼을 받아줄까?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겠어. 그녀를 행복하게 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백작은 곧장 캐서린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죠. 그녀 역시 자신을 도와준 백작이 좋았거든요. 청혼을 받아들이고 머지않아 둘은 결혼했어요. 알라릭 백작은 왕국에서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을 열었어요. 마침내 백작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여인과 결혼했죠. 결혼식에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하객이 찾아왔어요.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와, 백작 부인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일을 한 거야? 이 호화로운 장식들을 좀 봐. 백작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나 봐. 백작 부인은 정말 행복하겠다. 백작이 흐뭇해하며 옆에 있는 부인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할 뿐이었죠. 나의 여보,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사랑? 알라릭 백작은 그녀를 믿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공허할 뿐이었죠. 마치 다른 걸 생각하는 듯한 그 눈빛 말이에요. 알라릭 백작은 더 이상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어려웠어요. 왕국 입장에서 캐서린만큼 훌륭한 백작 부인이 없었죠.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어요. 그녀는 모든 일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했죠. 하지만 알라릭 백작은 여전히 슬펐어요. 그녀가 자신에게 온전히 소속되지 않은 것 같았죠. 매년 백작은 왕궁에서 무도회를 열었어요. 참가자들은 누구나 열심히 춤을 추었죠. 심지어는 춤을 출 줄 모르는 사람도 말이에요. 하지만 백작 부인은 매우 조용했어요. 그녀는 잘 웃지도 춤을 추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공허한 눈동자는 서서히 그를 힘들게 했어요. 그는 캐서린에게 여러 번 물어봤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여보.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해요. 그를 바라보며 말했지만 백작은 여전히 그녀의 그 공허한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으로 들어오던 백작은 방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캐서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여태 나와는 춤을 춰주지 않은 거예요? 네? 저 춤 안 추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내 사랑. 하지만 내가 방금 방에 들어올 때 춤을 추고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네? 아니요, 저는 춤 안 춰요. 그런데 가끔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기는 해요. 저 멀리 어디선가 연주하는 것 같은 음악이요. 마치 저를 부르는 듯이. 알라릭 백작은 혼란스러웠어요. 1년이 지나고 곧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백작은 사랑하는 부인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생각했죠. 결혼기념일 하루 전날 밤, 그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황야를 찾아갔어요. 캐서린이 정말 기뻐할 거야.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내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은 처음 들어봐. 뭐? 요정들이잖아. 지어낸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쉬, 조용히 해, 시오드레. 정말 신기한 광경이 아닐 수 없어. 잠깐, 저게 누구지? 설마... 바로 그곳엔 아름다운 분홍색 치마를 입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캐서린이 있었어요. 캐서린! 하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가 보기도 전에 그의 말이 도망쳤어요. 시오도르는 놀라 날뛰었죠. 그는 숲속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으아, 조용히 해, 시오도르. 진정해! 너 때문에 요정들이랑 점점 더 멀어지잖아. 그래, 그래. 착하지. 너 때문에 멀리 와버렸잖아. 얼른 돌아가자. 오, 안 돼. 사라졌잖아. 백작은 서둘러 돌아갔어요. 그는 방 안에서 편안히 자고 있는 부인을 보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죠. 내 사랑, 어디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전 자고 있었는데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당신도 얼른 주무셔요. 늦었어요. 잠깐, 난 잘못 본 게 아니야. 캐서린이었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 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황을 도와줄 사람은 그녀뿐이지. 마그다. 백작은 마그다를 신뢰했어요.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죠. 백작은 이틀을 꼬박 달려서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어요. 알라릭 백작, 무슨 일로 날 찾아왔지? 아내 때문에요, 마그다. 도움이 필요해요. 백작은 마그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를 언제나 힘들게 했던 그녀의 공허한 눈동자에 관해서도 설명했죠. 저를 바라보긴 하지만 항상 뭔가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불쌍한 것.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네 부인은 원래 요정이었던 것 같다. 네가 지난 여름에 우연히 그녀를 만났을 때 성으로 데려가지 말았어야 해. 그들이 그녀를 찾고 있어. 그녀는 매해 여름 그들을 찾아가 춤을 출 거야. 당장은 집으로 돌아오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게다. 네? 안 돼요. 그녀는 제 것이어야 해요. 아내가 요정의 삶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영영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약초를 줘보세요. 약물을 주시던가요. 아무거나요. 얘야. 그 어떤 약초나 마법도 자신의 과거를 잊게 할 만큼 강할 수는 없단다. 그녀는 자신이 속해 있던 곳과 평생 연결돼 있을 거다. 하지만 방법이 없진 않지. 뭐요?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사랑이 완벽해져야만 한단다. 그래야만 그녀가 과거를 잊을 수 있어. 제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고요? 어떻게 하면 완벽해지는 건데요? 그건 시간만이 가르쳐 줄 거란다. 걱정 말거라, 얘야. 집에 가렴, 그리고 사랑의 믿음을 가지거라. 알라릭 백작은 다시 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부인에게 조금 더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했죠. 하지만 매일 밤, 그녀는 성을 떠났어요. 백작은 뜬 눈으로 여러 밤을 지새웠죠. 과연 오늘이 그의 사랑스러운 부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날일까 걱정하면서요. 그리고 화창한 어느 날, 이제 못하겠어. 오늘은 반드시 아내를 따라가서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거야. 내 사랑이 완벽하다는 걸 꼭 증명해 보이겠어. 그만해! 캐서린, 저예요. 당신 남편이요. 당신을 데려가려고 여기 왔어요. 나와 함께 가요. 아! 이건 나요! 우리와 함께 가자, 자매요. 이 손 나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내 사랑? 나와 함께 가요. 캐서린은 힘으로 백작을 이기기엔 그가 너무 세다는 걸 알았죠. 그녀는 밝게 웃으며, 여보, 춤을 마저 끝마치게 해주면 당신과 함께 성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할게요. 안 돼. 거짓말하지 말아요. 날 봐요. 제 눈에 고인 눈물이 안 보이세요? 요정은 원래 우는 법을 몰라요. 당신의 사랑이 가르쳐준 거죠. 아니요, 캐서린. 당신은 내 소유예요. 자매들이여, 제게 힘을 주세요. 강해지거라, 자매여. 강해지거라. 강해지거라, 자매여. 강해지거라. 강해지거라, 자매여. 강해지거라. 대담해지거라, 자매여. 대담해지거라. 대담해지거라, 자매여. 대담해지거라, 자매여. 대담해지거라. 유연해지거라, 자매여. 유연해지거라. 유연해지거라, 자매여. 유연해지거라. 자매여, 타오르거라. 타오르거라, 자매여. 타오르거라. 내가 새벽까지 붙잡고 있으면 당신의 절반 정도는 내 것이 되겠죠. 그는 손에서 불꽃을 놓지 않았어요. 당신을 절대 이길 수는 없겠군요. 당신을 떠나지 못하겠어요. 백작은 매우 행복했어요. 역시 내 사랑은 완벽했어. 캐서린, 이제 괜찮아요, 내 사랑? 하지만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괴로워했죠. 백작은 슬퍼하는 부인을 보자 마음이 미어졌어요. 캐서린, 혹시 나랑 함께하게 되면 요정들을 추억하면서 항상 슬퍼할 거예요? 오직 희미하게 그들을 추억하게 되겠죠. 슬퍼하진 않겠지만 마음속 어딘가 항상 무언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만약 요정들과 함께하게 되면 나를 추억해줄 건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저 행복하기만 하겠죠. 당신이 불행한 건 참을 수 없어요, 내 사랑.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까 요정들 곁으로 돌아가요. 당신이 정말 행복한 곳으로요. 알라릭 백작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봤을 때 캐서린이 없으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을 의미 없이 달리다가 다시 성으로 돌아왔어요. 거기 누구죠? 캐서린? 내 사랑!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눈을 떴을 때 전 황해에 홀로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곳에 간 거죠? 당신이 절 찾고 있을 줄 알았어요. 여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제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함 없이 오로지 그만을 바라보았죠. 알라릭 백작의 믿음과 순수한 사랑이 그녀를 다시 그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완벽한 사랑은 자신의 행복이 아닌 타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답니다.